365일 366일 다시 365일 365일 55일 이렇게 1516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스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 이루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6월 10일 축하합니다. 아빠 대신 동생을 돌보고 엄마를 위로했던 아이 축구 해설가가 꿈이었던 선우진 6월 11일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꼬박꼬박 집에서 먹어서 별명이 삼식이었던 믿음직한 김선우 6월 12일 명랑소년 자신의 끼를 무대 위에서 맘껏 펼쳐보고 싶었던 서동진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에 음악을 담당한 정미이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에 그림을 그린 풍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어서 잠깐 하루를 중간에 쉬어서 금방 일주일이 가더라고요. 저 현충원에 갔었거든요. 사람 너무 많아. 땡볕에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시커멓게 네, 다들 탔더라고요. 어른들하고 갈 때는 음식하는 일이랑 전날부터 속인장 상태야. 이번에 조카들을 데리고 프렌치 후라이, 치즈 스틱, 돈가스, 김밥, 햄버거를 잔뜩 사갖고 콜라에다가 맥주에다가 상을 올렸죠. 나도 기분 좋고 삼촌도 새로운 걸 먹으니 기분 좋으실 거라는 믿고 마음이 가벼우니까 가는 것도 부담스럽지 그렇죠, 않은 그렇죠.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했으면 그래서 가볍. 더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묘지라 몰랐네요. 생각이 짧아.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13일 지방선거 네. 때문에 시끄러워요. 시민의 눈 신청을 하는데 직업을 쓰라는 거야. 아. 필수야. 한참 생각하다 그래 말자. 어저께 6월 8일하고 오늘 6월 9일 사전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못하겠어. 내 표는 중요하거든. 아. 당일날 하는 걸로. 아.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투표 하시고 청년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의미로 그래도 못 믿겠다. 6월 12일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네. 싱가포르에서. 혹시 사전투표 하시고 싱가포르로 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TV가 망가져가지고 스트레이트와 블랙하우스 못 보고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지방선거 내가... 토론했잖아요. 후보들 안철수, 김문수, 그래서... 박원순 토론회.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마트에 갔는데 네. 빨간 옷을 입은 분이 막 네. 여기 잠깐만요 계속 그러더래. 근데 걔는 짐이 많아서 옮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됐어요 그랬다는 거야. 계속 쥐어주더라는 거야. 잠깐만 들어보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찢었다는 거지. 민심을 몰라. 그래서 한판 붙은 거지. 아, 어떻게 사람 앞에서 찢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시라고 하셨잖아요. 막 씩씩거리면서 다다가 다시 온 거야.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자기들이 민심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뭘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더 화가 난 거야. 자기 너무 무시한 거라고. 넘어갈 줄 알고. 깨어있는 시민이구만. 홍준표가 종전 반대한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 맞아. 종전 반대한다 그랬어요. 안산 바른미래당 후보가 그랬죠. 집안에 강아지가 죽어도 마당에는 묻지 않잖아요 라고 난리가 났었죠. 경기도지사로 나온 남경필 플랜카드에 화랑 유원지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문구를 써서 걸었죠. 지금 경기도가 장난 아니잖아요. 이재명 지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남경필을 찍겠다고 남경필한테 그런 문구를 쓰면 안 된다는 현수막을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떠도는 영상을 봤는데 화랑유원지의 생명안전공원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떳떳하게 얼굴이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요. 자기들도 창피한 거야.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적폐 정치꾼 아웃 해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불러드릴게요. 안산시장의 3번 박주원 국민의당이고요. 네. 안산시의회 자유한국당의 이민근. 아 이거 다 읽어줘야 되는데 읽어주기 싫다. 아무튼 그래요. 다 2번 3번이야. 이름만 부를게요. 3번의 박주원, 2번의 이민근, 2번의 한갑수, 3번의 김영미, 2번의 손관승, 3번의 김선태, 2번의 장영수, 2번의 서명석, 2번의 신원철, 3번의 빈호준, 2번의 이기환, 3번의 이 아줌마구나. 3번의 이혜경. 아 맞아. 3번 이혜경. 시의원으로 나온 거. 그 다음에 2번의 윤석진, 2번의 가 신성철. 세월호 참사를 그만 악용해라. 공원에 대한 음악이 있다는데. 아 그래요? 우리는 기억해요 그날 4월 16일을 우리는 기억해요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기억해요 잊지 않겠다던 그 약속 우리는 기억해요 행동하겠다던 그 약속 안산이 품고 대한민국이 기억하며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생명안전공원 슬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 열어 다 함께 만들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그에 반해서 4.16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당신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해갖고 나오신 분들은 6번의 정세경 그건 민중당이네? 네 다 민중당인 것 같아요 민중당의 박범수 5번 정의당의 김병철 안산이 있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다 함께 만들어요. 자율육 생명안전공원 다 함께 만들어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가족협의회에서 안산 유세하는 곳 맞은 편에서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고 계세요.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화가 났다. 투표를 잘해야죠. 혹시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주고 싶은데 유일하게 안산에 사는 아는 사람이 찬미공주라고? 지금 스페인에 가 있네. 네. 찬미공주 당신의 한 표가 몹시 중요한데. 근데 서울시장에는 김문수하고 네. 안철수가 후보로 나오잖아요. 김문수한테 기자가 소녀상 일본이 반대하는데 소녀상 설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자기는 서울시에서 본 적이 없다고. 대답 회피하려고 그런 건가? 대한민국 정치할 자격도 없는 그쵸. 거지. 정당 해산하면 안 될까요? 선거 끝나고 나면은 뭐가 어떻게 되든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기다려볼게요. 대구 교육감으로 강은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에 이용수 할머니 그분이 낙선운동하고 계시죠. 강은이 대구시 교육감 후보 여가부 장관이었고요. 역사 교과서 개선 특위 일본 정부가 반성했다면서 위로금을 받도록 맞아요. 설득하러 다닌 사람이었어. 교육감도 잘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감은 또 번호가 없어서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정치 성향이 달라서 그런 거냐 아무튼 생각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전교조 아웃을 당당하게 내걸은 후보를 찍겠다고 사람들 카톡을 보지 마! 일단 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우리나라가 네. 유라시아 철도단체 정회원이 됐대요. 국제철도기구에 가입하는 거를 북한이 계속 반대했는데 이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유라시아랑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붙어있다고. 우리 섬이 아니라 대륙인데. 빨리 종전선언이나 했으면 좋겠어. 종전선언해라 트럼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공주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찬미공주의 소식 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찬미 공주가 기다리면 함께해요. 길 위에서 소식 전합니다. 비가 와서 걷지 못하고 지금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냥 걷는 날, 생각하는 날, 후회하는 날, 용서 구하는 날, 점점점. 뭔 생각이 그리 많은지, 점점점. 천성이 그런가 봅니다. 정리도 못하면서 크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사진하고 같이. 허벌판이에요. 사진. 네, 허벌판이에요. 계속 걷기만 할 것 같아요. 열심히 걸어주세요.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천성이 그렇죠. 정리 못하죠. 9번들은 모으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컬렉션. 참여공주 보고 싶네요. 이오덕의 우리말로 누구나 쉽게 읽는 내 손안의 헌법. 내 손안의 헌법. 내 손안의 헌법. 시간입니다. 이오덕의 우리말로 누구나 쉽게 읽는 내 손안의 헌법. 지난 시간에는 제1총장 으뜸강령의 1조에서 4조까지 읽어봤고요. 오늘은 1장의 5조 6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지켜나가도록 힘쓰고 침략하는 전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거룩한 의무를 다함을 맡은 일로 하며 그 정치의 중립성을 지킨다. 제6조 제1항 헌법을 따라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를 따라서 그 자리가 보장된다. 네,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조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써줬는데 제5조는 침략전쟁을 인정하는 국군이 맡은 일 그리고 정치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쓴 거죠. 6조는? 6조는 조약이나 국제법규의 효력, 법을 따른 외국인의 자리에 대한 얘기네요. 국궁 얘기가 나오니까 아까 얘기를 연장해서 하면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현충원에 대통령이 참관을 했죠. 대전 현충원에서 추념식에 앞서서 문 대통령이 무영고 묘지 안장자부터 참배를 하셨다고. 무영고 묘지 유가족이 없어서 잊혀져가는 국가유공자를 얘기를 하는데 국가가 잊지 않고 기리겠다는 뜻을 내비쳤대요. 그리고 10개의 국립묘지 모두 대통령 명의 조화가 다 놔줬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현충원은 6.25 때랑 네네. 그때 군인들이 많은데 대전 현충원은 의사상자, 독도의용수비대, 소방맨 승진공무원 묘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서울 현충원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군인 위주로 이제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 데 비해서 대전 현충원은 독도의용수비대나 소방맨 승진공무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죠. 안장자 수가 42만 8,030명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슬로건이 428030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갖고도 얘기가 많아요. 첫 무영고 묘소를 대통령이 먼저 참배했다는 게 보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말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고. 나라를 위해서 적어도 자신의 목숨이 희생이 됐다고 하면 나라가 책임져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보훈 서비스들이 많이 확대되고 넓혀지고 그리고 그 개념 자체가 현 시대에 맞게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거 갖고도 별로 탄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 내 주위에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쳤는데 내 자식이나 내 후손은 나라가 조금 책임져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야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 아닌가? 풍주쌤의 감질타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코트카드 중에서 페이지 심부름꾼, 즉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첫 시간에는 정미모와 제가 속하는 INFP, 페이지 오브 컵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INTP, 페이지 오브 원즈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ISTP, 페이지 오브 스워즈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예요. 페이지 오브 스워즈는 MBTI에서 ISTP에 해당해요. 먼저 I는 인트로 버전이어서 내향형이었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나의 만족에 기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 S, 센싱이죠. 감각적이에요. 세상의 정보를 나의 센스,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직접적으로 내 감각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어서 전달력이 좋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속해 있는 N, 인튜이션에 속하는 우리들은 직감적이어서 의사소통의 스킬을 좀 키우는 게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S와 N의 차이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는 게 T, thinking이에요. 객관적이고 사고형이죠. 사고와 생각을 통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 perceiving, 인식과 적응입니다.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조합해서 ISTP예요. 내향성 사고형이라고 합니다. 내향적인데 직접 찍어보고 맛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거죠. 그럼 이제 코트 카드로 돌아와서 페이지 오브 스워즈 카드를 보실게요. 하늘에는 새들과 뭉게구름이 떠 있어요. 페이지 수습기사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페이지는 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어요. 페이지는 시각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들의 시선을 보자고 했었잖아요. 페이지 오브 원즈는 지팡이 넘어서 저 멀리 보고 있고 페이지 오브 컵스는 컵 안에 담겨있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페이지 오브 스워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보고 있지 않아요. 고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더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자신의 상황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두루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자기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새로운 체험을 시도하는데 겁이 별로 없어요.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요. 호기심이 많고 도전적이어서 스릴이나 모험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 역할을 하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약간 좀 좌충우돌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모험가, 개척가, 낙천가, 소비가라고 하는데 앞에 아이가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혼자, 주로 혼자 하죠. 비교적 조용하고 말이 없어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듣기를 좋아하죠. 말하기보다는. 그렇지만 속으로 그 사람을 관찰하기를 즐겨요. 표현은 안 해도 내적으로 다 분석하고 있어요. 또 자신을 필요 이상 개방하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 외에는 사귀려고 하지 않아요. 또 손으로 만지는 것에 굉장히 탁월해서요. 도구나 재료들을 잘 다루고요. 손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과학 분야나 기계계통, 엔지니어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관찰력도 뛰어나죠. 사람들은 이들을 만능 제작가라고도 합니다. 대신 이들은 편의적이고 노력을 절약하는 경향이 있어서 적극성을 키울 필요는 있어요. 어떤 일은 단지 비논리적이라는 이유로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해버리기도 하죠. 왜냐면 이미 답은 자기 자신 안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을 보통 박학다식하다, 터프가이다, 불의전차, 조용한 화산, 조용한 반항아라는 별명을 붙여주죠. 뭐니 뭐니 해도 이들에게 어울리는 말은 혼자서도 잘해요. 그리고 너는 너, 나는 나,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이 말도 이 사람들한테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러니까 좀 혼자 조용히 모든 걸 다 하는 사람들이죠. 좀 이쯤 되면 ISTP, 페이지 오브 스워즈에 대한 대충 느낌적 느낌이 오실까요? 오늘 풍주쌤의 감질타론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잘하고 있고 그 다음은 누구냐 이재명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박근혜도 대통령을 했는데 김정숙 여사하면 돼. 오,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김정숙 여사님이 사람을 위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시다고 해야 되나? 세련되시기도 하시고 그 사전투표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쪽에서 대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인 씨 여기 아니고 저쪽이에요. 얘기를 하더라고. 대통령 분들은 여보도 아니고 그 어느 역대의 영부인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네. 김정숙 여사님이 있었네. 생각을 못했네. 오늘 우리 다 한 건가요? 가제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33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음악 없어, 음악.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